야, 아, 인수인 씨 어땠어요? 아, 저 같이 봤잖아요. 예. 와, 이 저희가 사실 이 올해 진행을 했지만 객석에 예. 이렇게 나가서 예. 공연을 즐기는 적이 별로 없. 지난번에 부활 때 한번 그랬고. 예, 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. 예. 예, 저는 그 인순이 누님이 처음이었습니다. 아, 예. 진짜 아. 밑에서 계속 저희는 계속 누님을 외치며. 아, 그러니까. 와, 진짜 멋있으십니다. 아우, 내 몸에서 춤이 나오면요. 그러니까. 내 몸에서 춤이 나오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. 가수가 아니라 거의 이제 신내림 받은 수준이시죠. 예. 제 몸에서 춤이 나오면요. 그러니까. 이게요. 이게 야. 막 움직이던데요, 그냥. 아, 김재동 씨가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막 소리를 그 신소리 누님 막 이러면서 이야 야 그 어떻게 제 목신 목소리를 그렇게 성대모사를 예. 아 정말 대단합니다. 예. 하도 오래 네. 같이 있다 보니 예. 아 하여튼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. 아 그러니까요. 자 이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아, 그럼요. 오늘 또 고민거리를 올려주신 분 네. 고민을 읽어드리고 네. 또 리플을 달아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져봐야죠. 사실 뭐 이때까지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. 아시나요? 네. 자, 오늘은 네. 과연 어떤 고민일지 네.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네. 읽어보겠습니다. 아우 이 곡 제목이 제목이 자, 읽으세요. 네. 가난한 연인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. 우리는 가난한 연인입니다. 요즘 유행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살 돈도 없고 남들 다 보는 영화 보는 것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솔직히 제겐 경제적으로 벅찹니다. 그래서 두 달째 매주 일요일에 애인을 데리고 산에 다닙니다. 입장료 1,300원에 지하철 요금만 있으면 되니까 두 사람 통틀어서 5,000원이면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젠 애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애인은 내색은 안 하지만 산에 다니는 거 힘겨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 안 드리고 하루 종일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?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는 빼주세요. 다 써먹은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 오늘의 사연. 네. 오늘의 사연은 그동안 네. 그 동안 네. 보내줬던 사연들 중에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한 네. 사연입니다. 아마 이제 지금 학생인데 뭐 용돈을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. 그 진짜 예. 남자 입장에서는 네. 막 자기 여자친구한테 목이 메이냐. 예. 제 웃음소리 흉내내면 그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. 목이 안 된다니까. 네. 네. 리플 달아주셨습니다. 네. 예. 김지연 씨. 네. 피라도 팔아야죠. 요즘은 극장 앞에서 헌혈하면 영화표 주던데. 이렇게 네. 달아주셨습니다. 아, 요즘 헌혈하면 영화표 줍니까? 네. 오, 그렇군요. 그 옛날에 우리 씨름하던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. 씨름하던 예. 친구가 두 명이 있었는데 예. 너무 배가 고팠어요. 아니요, 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분은 아닙니다. 아니면 씨름을 한다니까. 아니요, 저 학교가 아니에요. 아니, 왜 그러세요? 자꾸 씨름만 하면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러세요. 아니, 저희들한테 그렇겠죠. 씨름하면 딱 강호동 씨인데. 어쨌든 씨름하시던 친구분이 계셨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, 정말로. 그래가지고 세 명이서 돈은 없고 예. 뭐 학생이니까 뭐 큰 돈은 없잖아요. 야, 우리 빵 먹자. 빵하고 우유 먹자. 예. 헌혈하자. 예. 가서 헌혈하기 전에 미리 저는 헌혈을 하고 걔들이 빵 세 개를 다 먹었어요. 예. 제가 하고 세 예. 명을 해야 빵 세 개를 주잖아요. 예. 근데 걔들 둘은 예. 혈관을 찾는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. 정말. 그래가지고 이 빵을 먹고 입에 물면서 얼마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한 명피만 먹고 빵 세 개를 다 먹었으니까 거 내릴 때 그 간호사분들이 따가운 눈초리들은요. 쫙 내려가는데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, 정말로. 이게 살이 많으니까. 예. 자 다음 아이디가 우왁왁이라는 분입니다. 우왁왁. 네. 네.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앉아서 둘이 조용히 껴안고 계세요. 앞에 작은 그릇 하나 놔두시고 간혹 조금씩 귓속말을 속삭이셔도 좋고요. 하루 종일 사랑을 나누시고 돈도 버세요. 혼자 하는 것보다 감동적일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연 올리신 이 연인분들이 두 분이 대학생인가 봐요. 대학생인데 예. 그렇죠. 이제 둘이 노래도 하고 이렇게 살짝 그 왜 그 다른 데 가면 그런 거 있죠. 가만히 이렇게 서서 돈 예. 받는 사람 공원 같은 데 가면 네. 로버트 흉내 같은 거 내면서 이렇게 돈 받으시는 분 보셨습니까? 쫙 이렇게 금칠 같은 거 해가지고 로버트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. 오. 그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끼익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요. 오. 정말 동상 같아요. 오. 돈을 내면 두 번 움직여줘요 이렇게. 어, 실제로 봤어요. 정당한 노동의 대가네요. 아, 그럼요. 예. 그 행위예술 수준이죠. 되게 정말 로봇 같아 이렇게 금색칠을 쫙 해가지고. 예. 예. 뭐 어쨌든 그런 유의 그거 같습니다. 예. 네. 자 다음 분은 송기영 씨. 산에 매주 가시면 체력은 좋으시겠네요. 아 그럼 다음엔 마라톤을 도전해 보시면 42.195km면 하루 금방 갑니다.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음료수도 공짜로 줍니다. 네, 마라톤 좋죠. 마라톤. 네. 네. 저는 오래 달리긴 잘 못해가지고. 네. 그렇군요. 다음은 아이디가 30일 내 생일입니다. 30일이 생일이신 분인 모양이에요. 예전에 고 김광석 님이 어떤 작가분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오. 네. 작가 역할을 좀 해주세요. 예. 네.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라는 노래 알지? 네. 그걸 네 글자로 줄여봐. 글쎄요. 잘 모르겠어요. 감지덕지. 작가분은 그걸 듣고 가슴에 뭔가 쾅 하고 와닿더래요. 그래,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. 서로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가난이 웬 말입니까?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연인이 될 텐데요.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이야, 네. 멋있다. 실제 얘기인가 보죠? 김광석 씨. 네, 김광석 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. 보통 이런 유의 유머를 주로 구사하십니다, 김광석 님. 그렇죠. 김광석 씨 정말 네. 열혈 팬이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유의 유머입니다. 예를 들자면 다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게 썰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. 호흡을 좀 길게 두시거든요, 이렇게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후배 얘기하다가 네. 후배가 한 명 왔어요. 원래 그 아이가 서른인데 키가 180에 커요.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. 형 힘들어. 뭐가? 아니 그냥 글쎄 힘들어. 그래 뭐가? 그냥 힘들어 형. 너만 할 때 다 그래.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대요. 형이 언제 나만 해봤어? 뭐 이런 이외인 겁니다. 이런 유예요. 뭐 그래 나 키 165에 쇼다리에 휜다리다 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십니다. 예. 뭐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내 꿈이에요.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. 다리가 땅에 닿겠니 뭐 이런 유예. 뭐 하여튼 들어보면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예. 기타 하나 들고 딱 말씀하시면 맞아, 굉장히 되게 이렇게 콱콱콱콱 이렇게 박아주십니다 가슴에. 예. 예. 야 보고 싶네요. 아 그러니까 예. 예. 분위기가 예. 예. 다음은 시화공단 리더라는 분이 적어주셨습니다. 예. 네.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군대밖에 없군요. 요새는 친구랑도 군대 간다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군대 가서 최전방에서 연애 한번 해보세요. 캠퍼스 커플은 CC니까 군대 커플은 KC인가? 뭡니까 이게? 아 그냥 군대니까 군대로 군대로 하셨군요. 군대. 한참 고민했어요. 이걸 보고 뭐지 군대가 밀리터리 말고 K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뭘까. 아 K2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대 아, 군대 군대니까 군대 커플은 자기 나름대로 유머예요. 군대 커플은 KC인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. 그래놓고 더 웃기는 건 이렇게 달아놨어요. 자기 혼자 웃긴다고. 아 의의가 없습니다. 아무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해놓으니까 더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. 네. 반월공단 리더라는 분이 미치겠다 진짜. 예. 군대 좋죠. 군대에는 다 커플룩 입잖아요.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있을 또 계실 분이 아닙니다. 참수 병장이라는 분이. 예. 참수 병장이라는 분이. 네. 아주 비아냥거리는 어투로. 네. 그럼 그 많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다 커플입니까? 아니죠. 네, 아닙니다. 어쨌든 아, 굉장히 재밌는 분들입니다. 예. 재밌는 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네. 우리 리플을 달아주신 분들이 다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의외로 그 알뜰하게 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두고 계셔가지고 네.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고궁을 가세요. 한복 입고 가면 공짜입니다.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니까 가지 마시고요. 네. 하절기는 7시, 동절기 6시입니다. 이분은 아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면 너무 자주 가시는 분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리플을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. 산에 매일 가신다고요? 산삼 캐세요. 이렇게 적어주십니다. 그 다음에 한강 가서 불꽃놀이 하는 걸 바로 뒤에서 지켜보세요. 여자친구에게 그러세요. 야,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같지? 진짜 좋다. 이렇게. 돈 주고 사서 할 필요 있습니까? 바로 옆이나 뒤에서 구경하면 불꽃놀이 사서 하는 거랑 찐비 없습니다. 어, 그렇죠. 그렇게 치면 여자친구한테 그러면 되죠. 야, 널 위해 준비한 거야. 따라와. 어. 사람들이 앞에서 복종을 맡아드리면 예, 수고했어요. 그러고 가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영문도 몰라. 그냥 다 떠들려나. 예, 수고해서 고마워요. 예, 그러고 가는 거야. 마치 돈 주고 고용한 양.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. 복종 보고. 어쨌든 저는 이거 보고 생각이 나는 게 말이죠. 아, 웃기다. 아니, 여자친구 있는 게 어딥니까?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. 어,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는 제가 여기 그 사전 MC 할 때도 커플들한테 선물 안 드리잖아요. 맨날 이,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미 옆에 두고 있잖아. 그 더 이상 그 더 이상 감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둘이 있으면 되지. 연애할 때는 둘이 이렇게 진짜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네. 옆에만 있어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그 집 앞 놀이터 이런 데서 만나요. 돈 안 들어요. 네. 한 사람만 차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. 네. 어디든 못 가겠어요. 그러니까 김재동 씨 입장에서 역시 또 그럼요. 네.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큰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가을에 염장 지르는 사연입니다, 이거. 한 그렇잖아요. 여기 애인 없이 오신 분들은 이 사연 들어보세요. 애인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. 네. 예, 네, 표정이 네. 안 좋아다. 네. 언제 만나 소주 한잔 합시다. 지금까지 예. 김재동 씨였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